우리인들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세에 점하여 2017년 백두산 윈칭 성대회 스비스 준비위원회, 스비스 조선위원회, 스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으로 경축 모임 도서미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입상화가 행사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엽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으며,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 공화국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영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감상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드와 영국 에스파냐에서도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세에 점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